빛을 바라보며 이별의 말을 전해들어요. 아무 의미 없던 노래 가사가 아프게 귓가에 맴돌아요. 다시 겨울이 시작되듯이 흩어지는 눈 사이로 그대 내 맘에 쌓여만 가는. 떠나지 말라는 그런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던 뒷모습만 추억하기보단 기다리는 게 부서지는 맘이 더 아파. 다시 누군가를 만나서 결국 우리 사랑 지워내도 또 마음대로 안 돼요. 아픔은 그저 나를 따라와 밤새도록 커져버린 그리움 언제쯤 익숙해져가나요. 많은 날들이 떠오르네요. 우리가 나눴던 말들 애써 감추고 돌아서네요. 하지 말라는 그런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던 뒷모습만 그대 내게 오지 마. 두 번 다시 사랑하지 마요. 그댈 추억하기보다 기다리는 게 부서지는 맘이 더 아파. 다시 누군가를 만나서 결국 우리 사랑 지워내도 행복했던 그만 기억에 사랑했던